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일위원회,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등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북여성종업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회의가 15일 우리 여성공민들의 성원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단체는 당국이 민족 화해와 단합,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박근혜 국정농락 세력과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북 여성 공민들을 즉시 송환하는 것이 첫 출발점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